이 시간에는 놀이비극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놀이는 나의 한생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좋은 사이의 길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행군길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